저로 찾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.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.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. 내가 돌아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.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알은 멀어져 간다.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.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.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.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.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는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는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.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알은 멀어져 간다. 매일 이별하며 살